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아 그리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문제철 작사, 거수영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99, 201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연은 저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마음 쓰시며 불철주야의 현지지도 강인군기를 이어가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의 무한한 혼신과 너거를 생각하며 한없는 그리움의 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겁고도 열렬한 흠모의 감정을 잘 반영한 명곡 중의 하나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저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안으시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끊임없는 사색과 저강도 강행군기를 이어가시며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창조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노고와 그 일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그리움의 세계를 생활적인 시호들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시내림 대조의 4분의 4박자로 소술되는 노래의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종일관 경건하면서도 졸졸한 정서로 흐르는 선율은 처음부터 종박자와 약기박자의 유기적인 결합과 부단한 교체로 종소조 악량을 이룩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리표들에 의한 리듬적 변화로 종소조 굴곡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너리는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 마음 쓰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곧고 걸으신 오보이 장군님의 너고를 잊지 못하며 끝없는 그리움의 가슴 족시는 천만 군민의 충정의 세계를 감동 깊게 반영한 것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 인민들 속에 놀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매혹과 흠모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안종호 작곡인 노래 매혹과 흠모는 주체 99, 201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 한없이 거미한 풍모에 끝없이 매혹되어 장군님께 운명과 미래를 모두 맡기고 오직 장군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풍만한 소중 속에 진실하게 노래한 작품입니다. 자신은 쪽잠과 제기밥으로 끼니를 이어시면서도 우리 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고 찬눈비 내리는 겨울이나 뙤약볕 쪼이는 무더운 여름이나 현지지도의 기로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 돌이켜보면 이 땅 이 하늘 아래 우리 장군님의 용도의 자욱이 새겨지지 않은 곳이란 없고 그의 사랑과 믿음이 숨비지 않은 곳이란 없습니다. 그 사랑, 그 믿음이 너무 고마워 한순간만이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만민의 한결같은 소원이며 그 위대한 인간미에 한없이 매혹되어 온 녹설 맡기고 꿈에도 그 품을 찾는 것입니다. 가요는 1절과 2절에서 자기 용도자에 대한 매혹과 흠모는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심오한 철학적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매혹이 끌리는 마음이라면 흠모는 따르는 마음인 것입니다. 가요는 3절에서 매혹과 흠모의 허상관계를 해명하면서 수령과 전사가 하나의 뜻으로 숨결을 잇고 사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에서는 자기 용도자의 사상과 령도, 풍모의 위대성에 끝없이 매혹된 우리 인민들의 흠모의 세계, 그들의 인생관이 어떤 것임을 진실하면서도 뜨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있듯이 매혹은 흠모를 낳고 흠모는 매혹의 결정체입니다.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종으로 숨결을 이으며 사는 이것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서도 깨뜨릴수도 허물 수도 없는 우리의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위력입니다. 노래는 숭엄하면서도 지향적이며 은근하면서도 열정적인 선율을 안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가요의 사상 중소적 내용을 더욱 돋구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더대조에서 흐르는 선율은 정적 대악절의 규모로 된 일부분 흉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밝고 우아한 종소적 파탄과 부드러운 굴곡을 이루면서 전개되는 선율에서는 가사의 내용과 어울려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율은 악곡 좋은 반에서 순차 진행을 위주로 하면서 4도, 6도 조약과 동도 진행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종소적 발전에서 신축성과 6도를 잘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가사가 안고 있는 초력적 깊이와 종소적 성격이 부합되게 리듬과 음조에 의한 반복 수법을 특색 있게 활용함으로써 세련된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노래의 매혹과 흥문은 천만 국민 모두가 우르르고 따르며 운명을 맡기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감정, 그 일을 받드는 길에 한 목숨 소스모시 바칠 굳은 각오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훌륭히 보여준 칭송과 격찬의 최고 정화입니다. 마음은 청이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